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소리 없이 내 맘 말해볼까 물어보지 못한 내 사랑은 어디쯤 있을까 때론 느껴 서러 언제나